자기야, 자기 화 많이 났어? 아니, 나는 자기한테 더잘 보이려고 한 건데, 그게 그렇게 느껴질 줄 몰랐어. 정말 미안해. 자기야, 날좀 보고 얘기하면 안 될까? 내가 잘못했어. 아니, 우리 자기 옆모습과 뒷모습이 아름다운 건 알겠는데, 나는 더 아름다운 앞모습을 보고 싶어. 자기 웃은 거다. 자기한테 더잘 보이려고 그렇게 했는데, 뭔가 더 재밌고 웃게 해주려고 그렇게 한 건데, 자기가 느끼기에는 안 좋게 느껴질 줄 몰랐어. 이제 자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배웠으니까 더 조심할게. 내가 우리 자기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항상 이럴 때만 내 표현을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자기한테 항상 너무 미안해. 이럴 때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정말로 나 자기 너무 많이 사랑해. 누구보다 일로 와봐. 나 안아주면서 앞으로 줘. 내가 안아줄 테니까 이제 화 풀기. 정말 미안해. 일로 와. 우리 자기 이렇게 머리 쓰다듬 자기 되게 오랜만이네. 자주 쓰다듬어 줘야 되는데. 기분 나빴어? 내가 잘못했네. 또 우리 자기 보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웃으니까 얼마나 이뻐. 뽀뽀까지 자동으로 나오잖아. 자기 감기 걸려서 몸도 안 좋은데, 내가 나빴네. 이제 우리 자기한테 더욱더 잘할게. 더 많이 생각하고 먼저 자기 생각해보고 결정하도록 할게. 감기는 옮겨줘야지 빨리 낫는데, 내가 예전에도 말했지? 우리 화해를 뜨겁게 한번 해볼까? 장난이야. 본 사람 마음도 몰라주고 내가 잘못했네. 일로 와, 뽀뽀해줄게. 아쉬워? 다 닮아서 은큼한 거 봐. 자기, 오늘따라 입술이 더 달콤하네. 잊지 못하는 거 보니까 달아오른 거 같은데, 우리 그럼 시작해볼까? 있어서 이렇게 뽀뽀하고 싶게. 화나서 기분 풀릴 때까지 계속 갈 거야. 좀 풀리고 있어.

안아줄게. 아직도 안 풀렸어? 열심히 했는데도 화가 안 풀렸어? 노래 불러줘. 노래 불러주면 아플 거야? 추억하고 혼자 무너지고 사랑이란 너 그놈 앞에서 언제나 난 눈빛 덜덜이 부어 늘 혼자 외면하고 혼자 우매하고 늘 휘청거리면서 아닌 척을 하고 사랑이란 놈 그놈 앞에서 언제나 나늘 웃음거리 뿐 사랑해 널 사랑해 불러도 대답 없는 멜로디 가슴이 멍들고 맘에 눈은 멀어도 다시 또 발길은 그 자리로 사랑해 또 사랑해 제멋대로 왔다가 자기 마음대로 떠나간다. 왔을 때처럼 아무 말도 없이 떠나간다. 이제 와좀 풀렸어? 이게 원래 슬픈 노랜데. 중간의 의미를 자기한테 꼭 들려주고 싶었어. 뭔가 그 사랑해라는 말이 너무 절실해서 그말꼭 들려주고 싶었어. 그러면 우리 양쪽 끼고 한번더 갑자기 따라 주체가 안 돼. 지금 전화하고 문자하고 별로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아. 살이겠다. 안 풀리나 어떡하나 해가지고 걱정 많이 했는데. 자, 그럼 기분 풀렸으니까 이제 내가 요리해줄게. 우리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요리해줄게. 씻고 밥 먹자. 자기야, 정말 미안해. 오늘 기분 나쁘게 해서. 그만큼 오늘 더 기분 좋게 해줄게. 시켜줄까? 오늘은 풀코스로 내가 모실게. 일로 와. 에이차. 자, 우리 애기 씻으러 가자. 우리 자기 머리도 감겨주고 자기 머리 감겨줬대. 나도 기분 좋아지더라. 맞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정말 소중히 아끼는 것을 이렇게 깨끗이 관리하는 느낌. 그것보다 시켜주니까 우리 자기 밥 먹고 한번 힘내서 자기야, 정말 사랑하고 이뻐 죽겠어. 내가 깨끗이 시켜줄게. 자.